동화 한국어 버전 마법에 걸린 고양이. 아주 먼 옛날 어느 행복한 왕국의 왕비, 왕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 공주 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리아는 장난기 많고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어느 날 왕비가 리아 공주를 데리고 시종들과 함께 정원에 나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풀숲에서 작고 통통한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우왕. 고양이의 털은 나뭇잎과 흙으로 더럽혀져 있어서 아파 보였어요. 뭐지? 어머, 고양이잖아. 어머, 저리가! 정말 더러운 고양이네요. 저리가! 호이! 호이! 가엾은 고양이는 슬퍼하며 뒤돌아섰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리아 공주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리아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네. 데리고 있으면서 반려동물로 키우겠다. 그렇게 고양이는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종이 고양이를 깨끗하게 씻긴 후 발도 치료해주고 목에 크고 예쁜 목걸이도 걸어주었어요. 어머, 정말 예쁜 아이였잖아. 리아도 좋아할 것 같네. 리아, 고양이 예쁘지? 리아 공주는 고양이를 정말 좋아했어요. 고양이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죠. 고양이가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울어댔어요.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여서 항상 함께 있었어요. 여보, 둘의 유대감이 이곳 정말 놀라울 정도네요.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양이로 인해 우리 리아가 행복해 하니까요. 그래요. 그날 밤, 온 세상이 잠들었을 때 잠에서 깬 고양이가 붕대를 풀었어요. 뮤옹. 다 나았네. 이제 다친 곳이 아무렇지도 않아. 떠날 때가 된 것 같군. 우리 귀여운 공주님 잘 자고 있네. 친절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모두 고양이를 찾아 헤맸어요. 궁 안에 있는 모든 시종이 궁 전체를 빠짐없이 샅샅이 둘러봤죠. 야옹아, 어디 있니? 이 멍청한 고양이가 어딜 간 거야?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여기요. 이건 뚱뚱한 인형이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그렇게 고양이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리아 공주는 명랑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랐어요. 공주는 숲속을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예쁜 꽃도 볼 수 있고 새들과 노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아, 네. 정말 예쁘네요. 잘 자렴, 잘 자렴. 편안하게 자렴. 눈을 감고 잠을 깊이 느껴보렴. 그렇게 피곤했던 두 시종은 깊이 잠들고 말았어요. 리아 공주는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게 되어서 행복했어요. 우와, 자유다!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 리아 공주는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노래도 불렀어요. 공주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달콤해서 새들을 불러모았죠. 하지만 숲속에 살고 있던 아주 나쁜 거인인 오우거도 그 목소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정말 예쁜 목소리군. 게다가 외모도 예쁘다니. 내 걸로 만들어버려야겠다. 랄랄랄랄랄랄라. 뭐예요? 이거 나요. 너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내 아내로 삼을 것이다. 안 돼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그 누구도 리아 공주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시종들도 여전히 자고 있었거든요. 거인은 리아 공주를 데리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어요. 공주는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어요. 넌 이제 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그런 끔찍한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매일 나에게 노래를 불러주거라. 알았나? 이제 노래해봐. 가엾은 리아 공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목이 말랐던 오우건은 리아 공주에게 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라고 했어요. 이 통을 줄 테니 가져가라. 도망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도망친다면 너를 찾을 때까지 쫓을 테니까. 가엾은 리아 공주는 냇가로 향했고 냇가의 바위 위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그 고양이는 어릴 때 함께 놀던 고양이였지만 공주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말 귀엽다. 야옹아, 이리 오렴. 리아 공주가 고양이를 만지자 고양이는 숲풀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어우, 이런.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로구나. 응? 뭐지? 너구나. 이리 오렴, 이쪽으로. 귀여운 고양이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지? 내 친구가 되어줄래? 여기에는 내 친구가 없거든. 나쁜 오우거가 나를 신부로 만들겠다고 잡아왔어. 바로 잡으러 온다고 해서 도망치지도 못해. 네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니? 리아 공주가 그렇게 말하자 고양이는 빨간 머리를 가진 멋진 남자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어요. 머리에 고양이 귀가 그대로 달려있었고 뒤에 꼬리도 달려있었거든요. 어머! 누구시죠? 누구... 괜찮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웃나라의 레이들리 왕자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못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숲에 살면서 고양이로 사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 있긴 한데 누군가의 큰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알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야 저는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절한 행동요? 그거 정말 가능한 일인... 리아 공주! 어디까지 간 거야? 목말라 죽겠는데 사라지기까지 해! 맙소사! 전 이제 가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리아! 안 돼요! 뭐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 레이들리는 덤불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다음 날 오후 리아 공주가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레이들리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어머! 안녕, 야옹아? 아, 레이들리였죠?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신 거죠? 별거 아니에요. 저 거대한 괴물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수프에 딸기를 넣어도 괜찮겠죠? 딸기 수프라고요? 네! 괜찮죠? 좋아요! 가서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리아 공주가 딸기를 찾으러 들어갔을 때 레이들리는 핫소스 병을 보았어요. 내가 만약 이걸 넣는다면... 실수했네. 딸기 찾았어요. 이제 이걸 다 섞어볼게요. 수프가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정말 맛있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다 끝나면 내가로 오세요. 알았죠? 그렇게 고양이는 창문 너머로 사라졌어요. 리아 공주! 당장 숲부 가져와! 가져오지 않는다면 너부터 잡아먹도록 하겠다! 여기 수프 가져왔어요. 맛있는 것들을 잔뜩 넣어서 만들었어요. 아마도 달콤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오우건은 코웃음 치면서 수프를 먹었어요. 공주의 말과 달리 수프는 조금도 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우건은 입에 불이 난 것만 같았어요. 매운 맵다고. 뭐? 도대체 뭘 숲에 넣은 거야? 물 가져와! 물 가져오라고! 동굴을 뛰쳐나온 오우건은 냇가로 달려갔어요. 레이들리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꼬리를 길게 늘려서 나무에 묶었어요. 매워! 물 어딨어? 당장 물을 마셔야 해! 저기 오는군! 지금이다! 레이들리가 마법 꼬리를 힘껏 당기자 엄청나게 빨리 달려오던 오우거가 꼬리에 걸려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간 오우거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거인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정말요? 대단하세요. 레이들리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게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절대 겪고 싶지 않아요. 가엾은 리아 공주가 안타까웠던 레이들리는 리아 공주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제가 그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이제 끔찍한 오우거에 대한 건 다 잊게 될 거예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잠들면 돼요. 알겠죠, 리아 공주? 레이들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눈꺼풀이 무거워진 리아 공주는 곧 잠들어버렸어요. 레이들리는 공주를 성에 데려다줬어요. 성에 도착한 레이들리는 공주의 방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높이 올라가야 하니까 꽉 잡으세요. 리아 공주의 방 창문까지 꼬리를 길게 늘린 레이들리는 공주를 꽉 안고 안전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공주를 따뜻한 침대에 눕혔어요. 좋은 꿈 꾸세요, 공주님.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레이들리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갑자기 빛이 나더니 고양이 귀와 꼬리가 몸에서 사라졌어요. 레이들리가 거인에게서 리아 공주를 구했고 공주의 기억을 지우면서 저주도 함께 사라진 거였죠. 내가 다시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 난 이제 자유야. 그렇게 레이들리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공주가 일어났을 때 왕과 왕비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우리 딸, 어디 갔었던 거니? 리아, 세상에, 괜찮은 거니?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공주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에 더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어제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고양이와 오우거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멋진 남자도요.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왕과 왕비는 딸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주는 항상 꿈속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딸이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결혼을 추진하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여러 나라의 왕자가 공주를 찾아왔어요. 리아는 그들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레이들리가 공주에게 인사했어요. 레이들리가 웃으며 인사하자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제가 꿈속에서 본 그 왕자예요. 정말 영광입니다, 공주님.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맞추시면요. 그럼 결혼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혹시 딸기입니까? 어떻게 아셨죠? 정말 쉽네요. 두 사람은 곧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리아는 레이들리를 정말 사랑했어요. 작은 고양이도 한 마리 키웠답니다. 그리고 레이들리는 과거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좋을 때도 있답니다.